애들 좀 봐. Come on, hey sister. Come on, hey brother. 누가 애들 좀 말려줘. Pretty한 척, sexy한 척, 이쁜 척 그런 거 안 해도 날 알아보는 마. 센스, 매너, 말투,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한 날 알아보는 마. 우리들 사이 따뜻한 사이 매일 아침만 너의 목소리 너무 늘대로 우리들 사이 따뜻한 차이. Come on 거기 미스터 Come on 이리 와봐 천천히 아주 조금씩 Hey, hey, hey, yeah. Hey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S극과 N극처럼 어떤 공식이 내 끌려 단지 그냥 놀았어 우리들 사이 따뜻한 사이 매일 밤마다 너의 자장가로 잠이 들고 우리들 사이 딱 맞는 차이 Come on 거기 미스터 Come on 이리 와봐 조용히 속삭여줄래 Hey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숨 막히는 이 끌림에 어지럽게 해 난 너만의 영원한 소녀 It's more than 모든 게 넌 It's more than 완벽해 That's why That's right. 우리 사이 자꾸 떠오르네 모든 너라면 난 It's more than 24시간 1분을 쪼가 조마조마 조금이라도 널 놓칠까 24시간 지금 이 순간 Come on 나를 봐봐 Come on 넌 It's more than 이제 우릴 말리지 마 Hey, hey, hey, yeah 알려줘 Come on, on this moment